밖에서 느낀 그대로 눈부시게 빛이 나던 너란 설레임 기억 속에 미하게 남아있던 자꾸 그대 이름이 날 스쳐가네 마주치는 순간 모든 걸 느꼈어요 처음부터 우린 만나게 돼 Everything in you just more 그대 나와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찾지 못했던 네로 버린 그 꿈속에 머뭇거리지 마요 Oh yeah 언제든지 함께 a dream 춤일까 내가 그댈 많이 기다렸죠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검은 기억 모두 다 잊고 아름다운 우리